Hobbs News.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및 다자녀 장학금 지급 안내입니다. 지급 대상은 장학금 대상자 중 2차 지급 실행자에 해당하며 등록금 납부 장학이 발생한 학생도 해당됩니다. 지급일자는 11월 9일 수요일 오후 3시 이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생지원팀에 문의 바랍니다. 2022 박물관 기류의 인문학, 직접 만들어보는 나만의 전자기기 신청 안내입니다. 한양가족과 일반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한양대 박물관 2층 체험학습실에서 진행됩니다. 선착순 신청이며 첫수별 총 25명 이내만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학교 학예연구실에 문의 바랍니다. 구2학번 입학 30주년 홈커밍데이 행사에 단기 아르바이트 학생을 모집합니다. 11월 19일 토요일에 진행되며 오후 2시부터 6시간 진행됩니다. 시급은 만원이며 12명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외협력팀에 문의 바랍니다. 한 인도아기의 뱃속에서 8명의 기생태아가 발견됐습니다. 지난달 10일 인도 자르칸드주의 한 병원에서 태어난 이 여자아기의 배는 임신한 듯 부풀어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아이의 뱃속에서 8명의 기생태아를 발견했고 아이는 수술로 회복 중입니다. 한편 기생태아는 50만 분의 1 확률로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편이지만 최근 환경적 영향으로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10월 3 연임을 확정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국제활동을 크게 늘리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지난주 탄자니아, 파키스탄, 독일의 지도자들을 베이징에서 맞았으며 이달 말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 참석합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오랜 기간 대면 외교를 자제해온 시 주석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이 서방과의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중국의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2050년 성장률이 0%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장기경제 성장률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2020년대 이후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는 시점에 우리 경제 성장세는 점차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생산성이 개선되지 못하며 경제 성장률이 하락했는데 앞으로는 인구 구조 변화가 주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향후 5년간인 2023년에서 2027년 우리 경제 잠재 성장률은 2.0%로 제시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11월 9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권하이, 기술의 김태환, 담당의 박선민이었습니다.